자, 하나만 먹고 2부 시작할게요. 창조적 팟캐스트 진짜 다 할까 이거? 네, 하나 줄였어. 줄였어? 얼음. 얼음, 얼음, 얼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 이거 감촉 좋다. 뭔 감촉? 나 이거 진짜 살까 말까 엄청 고민돼. 철, 철. 어디서 나왔는데 지금 그거? 이거 저거 전세력빠님이 보내주신 거. 어? 예쁘다. 전세력빠님이 보내주신 거. 아, 저 세로미님 거야? 어. 아. 모나미가 열일하고 있지. 예쁘다. 이채야 이거 라임님이 보낸 좋아. 이따 뜯어봐야지. 아직 안 열어봤어? 어, 폭탄이야. 아, 같이 열어보려고. 야. 네, 이번 시간은 창조적 파켓 뉴스 시간입니다. 시작합니다, 하우가. 어? 아, 예. 아, 방금 했잖아. 아, 아까 했어. 했어? 어. 아까 했어. 아, 예. 어. 미안해, 관심이 없어서. 근데 첫 번째 뉴스가 본개방 방송이 폐지됐어요. 우리 소개만 하면 다 폐지돼? 아, 아니 소개해서 폐지된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딴 게는 지금 약간 정리 수순에 있는 것 같아. 우연일까? 우리가 소개한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게? 그 만화 웹툰 작가 같은 위치이신가요? 조우민 씨? 응. 우리가 네. 소개하면 다 하나씩 하나씩 아, 한 달 사이에 그 11월 4일 55회 2부 방송을 마지막으로 지금 잠정 중단됐다고 11월 5일 그 플로리에님이 공지를 올렸어요. 안타까웠어. 어, 그 지금 이제 내용은 그냥 본격 게시판 방송 기한 없이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장 그 휴방을 기점으로 해서 플로리에님도 본격 게시판 방송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요, 저희 딴게이들 아재들 얼마나 슬퍼했나. 아재들이 좀 속상했죠. 왜냐하면은 그 이게 본개방 자체가 딴게에서 망사에서 본개방으로 이렇게 딴지에서 넘어올 때 약간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딴지에서도 좀 네, 괜찮은 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게 대해서 좀 많이 아쉽죠. 진짜 아쉬운 거예요.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지금 뭐 퇴사 인원도 있고. 우리 성년님을 뭐... 추궁하지 말라고. 아예 추궁할 생각은 없고, 네. 네, 추궁할 생각은 없고. 어쨌든 아름아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대마시안으로 지금 너클볼러님이 이직하신다는 얘기도 공지사항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빡가능이나 뭐 거의 없다님도 지금 그쪽으로 옮겨왔고, 아마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딴지 라디오를 하던 사람들이 그쪽에서 새로운 방송을 많이 할 것 같고, 거기서 좀 더 의욕적으로 추진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많은 걸 지금 의미해줬어. 지금 성년님이 살짝 티저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뭐가 있을까? 뭐 변화가 있겠죠. 야, 그래도 이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난번 죽돌님 한 시간 털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그러니까. 주신 거야. 더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아니 왜 스튜디오 지었나 몰라 여기. 아, 그러게. 왜 이렇게 열심히 했나 몰라. 네, 스튜디오 왜 두 개나 지었나 몰라. 어, 위에도 있어요? 있는데 써본 적은 없어요. 장비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공사는 언제 끝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어쨌든 왜 두 개나 지었을까. 대체 왜 그 지랄을 했나 몰라. 그렇지,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저희 그 미드프레스를 진행하는 그리썸님. 아, 저희 아도니스 형님. 네, 딴지 닉은 아도니스78이시고요 팟캐스트 전용 스튜디오를 팟캐스트를 하다가 그냥 사업을 내버렸어요. 답답하다 이거야? 답답하다 이거죠. 메뚜기 하기 싫다 이거야? 네. 아, 혹시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편인데. 우리 항상 까이지. 까임 전문 방송. 전화 까임 전문 방송.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 받으실 준비가 돼 있었나 봐요. 전화 안 해서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저희 방송 녹음 중인데. 아, 그래요? 네. 저희 그 스튜디오 개장한 거에 대해서 지금 소식을 한번 전하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언제쯤 전화 드릴 거라고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전화 드린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 그렇구나. 네네. 되게 당황스럽죠. 형님 지금 스튜디오세요? 아니요, 네. 아, 지금 스튜디오에 계시죠? 아니요, 지금 피곤해서 집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아, 출근해서 집으로 왔어. 집이 일터야? 남편이 직업이었어. 저희가 지금 그 일기당천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네네. 받으시면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네. 네, 그 요번에 일기당천 그 개장한 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네. 다시? 네, 지금 말씀드리면 됩니다. 아, 그래요? 왜 떨고 그래, 형? 떨고 먹히냐? 당황스럽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일기당편은 이대역에 위치하고 있는 팟캐스트 녹음 유튜브 촬영 각종 행사들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고요. 네. 저희가 그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팟캐스트를 하면서 같이 했던 그 엉준님하고 저 MC 그리썸이 같이 이퀴트업을 해서 만든 이제 공간입니다. 네. 내일 파티 하시죠? 내일 오픈 파티 하고요. 한 3, 40분 정도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아, 많이 오시네. 간단히 이제 고사도 하고. 네,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 뭐 시국이 이런데, 촛불 하나서 저희가 더 하고 싶었는데, 날짜 저희가 계속 오픈 파티 날짜가 늦어지다 보니까, 날짜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쉽지만 더 많은 분들 모셔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차근차근 모시기로 하고, 내일 오픈 파티는 진행을 합니다. 거기서 또 더 의미 있는 방송 만드시면 되니까. 그렇죠. 네, 조만간에 제가 평일에 한번 이제 저녁에 계실 거라고 했으니까 평일에 한번 놀러 가보고 그 놀러 간 후기를 게시판에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네, 저희가 레어한 선물들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뭐 받아가시고 팥떡당도 한번 거기 가서 메뚜기 한번 하자. 한번 가야죠. 첫 녹음은 저희가 항상 무료로 개방해드립니다. 이게 중요 정보야. 어쨌든 어려운 결심을 해서 이제 그 이제 일까지 벌리셨으니까 이제 잘 되시길 바랄게요.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요 통화 끊고 여기 광고 음원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끊을게요. 대한민국 최초의 미드 전문 팟캐스트 미드나잇 익스프레스가 오픈한 멀티 공간 스튜디오 일기당천, B급 장르 영화 배드 테스트 함께하는 스튜디오 일기당천, 각종 세미나, 모임, 팟캐스트 녹음, 파티 장소 대여는 스튜디오 일기당천, 헐리우드 최고의 테마파크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일기당천, 2대 맛집은 신내떡, 2대 팟캐스트 녹음실은 스튜디오 일기당천, 청와대는 국정농단, 팟캐스트 녹음은 스튜디오 일기당천. 주소는 네이버에서 스튜디오 일기당천을 검색해주세요. 우리는 스튜디오 일기당천. 일기당천. 야, 너네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그럴까? 네, 다음 뉴스는 김어준 합류한 TBS 팟캐스트 대박. 교통방송 TBS 시사 프로그램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지금 지금 원래 팀 EJ 미르미디어 하고 뭐 국민 TV 지식 라디오 전봉주의 전국구 요즘 게 굉장히 큰 그거였잖아. 한겨레 뭐 TV 있었지만 근데 정말 대형이 터진 거야. TBS가 완전 팟캐스트의 메이저가 됐어. 특히 여기 뉴스 본문을 보면 특히 TBS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 배철수 전영미의 955쇼 배치수 전영미의 955쇼 등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이 몇 달 새 청취율과 팟캐스트 순위가 급증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 공장의 경우 팟캐스트에서 하루 최고 다운로드 수가 338만 회를 육박하고 있다. 하루에? 누적 다운로드 수는 7,927만여 회에 이른다. 와. 나 꼼수 보는 것 같아. 팟빵에서 봤을 때 종합순위가 2위를 기록 중이래요. 955쇼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나 있어. 955쇼는 맨날 얘기하는 백산토론이 955쇼의 코너야. 예전부터 인기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항상. 약간 개그스러운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재밌고 엄청 재밌어. 그리고 여기 보면 TBS TV 정봉주의 풍격 시대. 아, 이건 TV 쪽이구나 또. 아, 그것도 정식 TV는 아니지. 한겨레 TV 같은 느낌이야. 불과 한 달도 안에 누적 다운로드 수 170만 회를 넘어섰다. 부럽냐? 아, 뭐 우리도 지금 구독 수가 100명이 넘어요. 근데 지금 5부 이후에 유튜브 지금 조회수가 3회던데? 아, 유튜브 5부 2회? 아, 유튜브는 유튜브로 보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5부가 뭐야? 5회 2부. 5회 2부. 파트당 5회. 말을 한 개도 못 알아듣고. 내가 말을 잘못했거든. 아니야. 5회. 그리고 요 지금 팟캐스트의 돌풍 비결은 역시 높은 인지도와 팬덤을 보유한 진행자들의 역량. 자유분방한 프로그램 진행 스타일이 타 방송과 차별점을 줬다는 게 분석 내용이고요. 그렇지. 정말 들을만하죠. 뉴스 공장도 지금 시국을 분석하는데 꼭 들어야 되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뉴스룸하고 뉴스 공장을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들어요. 계속 들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집어넣고 있죠.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는 그런 내용을 받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워낙 오전 오후로 이슈가 바뀌니까 저녁에 뉴스 룸 꼭 라이브로 챙겨 드리려고 하고 아침에 뉴스 공장 라이브로 챙겨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뉴스 룸은 그래도 잡은 얘기 있단 말이야. 안 끊기고 나와. 뉴스 공장은 요즘에 끊기기 시작하더니 오늘 문재인이 나왔단 말이야. 중간에 포기했어. 너무 많이 끊겨가지고. 라이브로 들을 때? 뉴스. 완전 폭주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그게 끊긴다고요? 서버에 일시 부하가 앱이 끊겨. 그래서 결국에 몇 시간 뒤에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들었어. 어쨌든 지금 전국이 워낙에 그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팟캐스트 간편 제작 앱 범퍼스 11억 규모 시드 투자 유치. 그래서 이건 이제 해외 소식인데요. 복잡한 팟캐스트 제작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애플리케이션 범퍼스의 개발사 범퍼스 미디어가 미화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1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야. 이게 스마트폰에 내장된 마이크를 사용해서 휴대폰에서 바로 팟캐스트를 제작을 할 수 있고 특이한 게 여기 이제 오디오 파일을 짧은 구간으로 나눠서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고 배경 소음을 제거할 수도 있으며 컨텐츠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노래나 효과음을 골라 넣는 것도 기능이 가능하다.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녹음하고 보내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팟캐스트를 위한 특화 기능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봐야죠. 설명을 봤을 때는. 뭐 저기 애플 저 매킨토시 베이스에 좀 비싼 그런 거 없이도 거의 기능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 어느 정도 고품질은 안 나오겠지만 고품질은 아니겠지만 간이로 그거를 다 구현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받을 만하다. 네. 그렇죠. 뭐 미국의 경우 워낙 라디오 시장 자체가 비교도 안 되게 크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해서 사용자를 만드는 사람으로 늘려야지 시장이 더 커지는 게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 지금 엔지니어 두 분 계시잖아요. 이 소식 이런 소식은 굉장히 재밌게 재밌게 느껴질 것 같아요.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분들은 팟캐스트 이제 죽는다 사장이다 유튜브 쪽으로 다 가야 된다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참 모르겠어요.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유튜브 시장으로 가면은 레드오신이 돼서 그냥 많이 뺏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팟캐스트로 유입이 많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대신에 유튜브로는 팟캐스트 외에 그 파일을 유튜브에서 많이 가져가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은 비디오 킬러 라디오 스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너 발음 좋다. 그러니까. 되게 신경 쓰인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비디오 킬러 라디오 스타. 비디오 킬러 라디오 스타. 나는 그러니까. 발음 지적 엄청 많이 받는데. 아니야 그거는 네가 잘못해서 그래. 아 그런가? 그건 네. 님이 못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근데 그래도 라디오 부분은 남았단 말이에요. 특정의 영역을 가지고 그거를 층을 가지고 팟캐스트가 그런 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데 왜 유튜브가 좀 1인 미디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하게 간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영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는 준비 과정과 예산이 차이가 몇 배가 뛰어요. 간단하게 하면은 메이크업부터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그 층이 섞여서 누구가 누구를 밀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층이 나뉘어져서 운영이 될 거라고 지금 TV랑 뭐 FM 라디오 그 포지션 정도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드는 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을 위해서 클립 영상 제공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볼 만한 그런 영상인데 그거에 대한 피로도가 좀 있어서 아마 나중에 그 사용자들의 리퀘스트에 따라서 따로 다시 돌아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네, 요거 한마디만 할게. 다만 근데 분리는 돼 있을 것 같은데 캐파를 물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냐면 유튜브나 이거나 시간을 먹고 가는 컨텐츠란 말이야. 근데 사람이 활용하는 시간은 한정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건데.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도 얘기를 한 게 아까 박세로미님은 그 뭐야 산타고 걸으면서 라디오 극장 맞죠? 네네 맞아요. 그거 들으셨다 그랬고 당장 나도 일할 때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듣는 편이고 그리고 나도 달릴 때 듣잖아. 팟캐스트. 근데 그렇게 걸을 때나 일할 때나 달릴 때 유튜브 영상 못 본단 맞아요,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맞아요. 나는 유튜브를 아예 거의 못 봐. 자기 전에 몰래. 아, 사무실에서 있고 집에 가면 애들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항상 소리만 듣거든.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짧은 클립이잖아요. 맞아요. 인기 있는 것들도 10분은 안 넘죠 거의. 네, 10분 넘어가면 못 보잖아요. 긴 거 보는 거는 애들이 봐. 맞아. 캐리. 그분은 와이파이 되는 데서만 캐리, 봐. 캐리, 태경, 도티 모르지? 뭔지? 결혼해, 애기 낳아봐, 알아. 아, 뭐 장난감 같은 거야? 장난감 가지고 놀거나 아, 아니면 그거 마인크래프트 가지고 게임하면서 방송하는. 내가 보는 건 BJ들. 아이고, 여대생 딸기 아, 그냥 드, 그냥 해본 드립이었는데 왜 진지하게 받아들여? 여대생 그냥 해본 드립이야. 배우 영상. 예, 어쨌든 뭔가 제대로 된 팟캐스트 플랫폼이 뭔가 수익과 관련돼서 있으면은 조금 더 활황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팟빵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는데 조금 운영이 되면서 삐끄덕삐끄덕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쉬운 게 좀 많아요. 좀 갖춰진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뭐 유튜브는 MCM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들로 투자를 하고 하지만 팟캐스트는 아직 그게 진짜 팟빵 정도 말고는 없어. 없죠, 없죠. 없어. 아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뭐 마을 뭐더라? 마을 지역 지역 라디오가 지역 라디오 이런 거 막 육성도 해주고 하던데 막 그런 라디오 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디오 부분이 없어지지는 않거든. 수요는 항상 있단 말이야.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사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 컨텐츠들이 육성돼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어. 네, 여기까지 창조적 팟캐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슝. 슝가. 아이 들어. 전 세계 음악을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클볼 알라입니다. 이 방송을 친애하는 박근홍 너클볼러. 빡가랑이 들리는 전무하다. 하지만 일단 우리 여기 모인 진행자들이 공통으로 사랑에 맞지 않던 방송이었기에 이렇게 특별 호회표를 만들어 가져다 바친다. 오신 분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개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불가 차는 뭐한거 이거? 빨간 패드로 비슷한데? 에이티베이트 보컬 오버의 아브라그로그입니다. 노크라 한 잔에 거짓말. 노크라 한 잔에 너크라 어디가? 너크라 어디가? 너크라 어디가? 맞다. 어디가? 뮤직 배틀 망했어. 야, 내 그거 뭐가 없잖아. 네, 그리고 특별히 모신 게스트분도 한 분 있습니다. 왜 저를 빼시는 거예요? 그래.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까춘이가 와 있네. 안녕하세요, 빠까춘 인사드립니다. 헬로. 진짜 민망하다. 조용히 이 새끼들아. 난 작아지고 있어. 저 점점 작아지고 있어. 약간 좀 오그라드네요. 새끼는. 그리고 특별히 모신 게스트분도 특별히 모신 게스트분도 한 분 있습니다. 딴지의 충정로 성녀 줄여서 충성 유철 성년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것도 이분은 뭐 특징이 있나요? 그냥 하면 돼요. 특징이 없어요. 특징이 없어요? 그냥 도둑. 까불어. 그냥 도둑인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여기 보면은 소개글 40자 이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얼마나 평소에 말이 많으시길래 글자 제한이 있는지. 아브라그놈이 말이 되게 많아요. 네. 이런 건 전부 다 저기 테드 곰이 테드 브랄러가 그놈아 그러지 마 그놈아. 다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만 싸지르고 말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뭐 듣다가 사우나 시간입니다. 이게 원래 원래 컨셉은 그거예요. 그 하이피델리티를 오마주하면서 네. 지금 노래를 저희가 한 곡씩 들어볼 건데 네. 한 곡씩 듣고 물어뜯을게요. 네. 집회에서 떼창하기 좋은 노래. 집회에서 떼창하기 좋은 노래. 그런 게 잘한다. 여기서 뭐부터 들으면 돼 근데? 위에 거부터 해야지. 위에 거부터? 위에 거부터 해야지. 떼창하기 좋은 노래. 그럼 그 네 거 상여 소리는 없어. 상여 소리는 이거 재생이 안 되는데 여기서? 내가 할게.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이모. 편집해야 되겠다. 이거 니들 기획한 거야 이거를? 안 따라와 주네. 아씨. 잘할 수 있었는데. 혼자 할 걸 다 그냥.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노래는 이거 세종 가서 오지 마라. 아, 이걸 저는 광화문에서 떼창을 해야 된다고. 이거를? 보내자 이거지. 우리 코너 망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우리 망했어요. 저 이거 노래 들려주고 싶은 데가 있어요. 아, 어디요? 그 12월 8일인가 동대문 DDP 그 앞에서 또 집회가 열리거든요. 동대문 DDP 네. 뒤져야 돼. 거기서 박사모 집회가 열려요. 저기서 되면 좋겠다. 나이대도 맞다. 네, 이건 장난이고요. 진짜로 떼창하고 싶은 노래는 네, 두 번째 그 네. 네. 태클 불알라리. 아, 종배용 데려오고 싶다. 아.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요즘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듣고 있고요. 이거 요즘에 막 틀지 않나요? 이거 네. 내가 거기서 듣는 것 같은데. 떼창하기 맨날 이거 듣는 것 같은데. 떼창하기 어디서 뵙게 오셨어요? 떼창하기 네? 이거보다 좋은 거 없어요. 아. 어디 가서 떼창을 해요? 예? 예? 저기 있어요. 저기. 뭐 어디? 순신이 오빠 앞에. 뭐? 뭐? 순신이 오빠. 순신이 언니 말. 코너 망했으니까. 야 이거 통편집까지 나. 통편집까지. 야 막해. 왜? 야 인마 인생 그렇게 살려. 야 그래도 내가 이거 에? 기차역에서 계속 여기까지 에? 그런 형 목소리 듣고 왔네. 이게 인생 날면 마. 망했어. 망했어. 옆에서 보니까 상춘이 귀 빨개졌어. 아, 흥분했어. 까춘이 너 부끄럽냐? 어? 죽고 싶다.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어둠은 예 예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죠. 발절연이 우리 악플 남겨줘. 악플 주세요. 악플. 이배 같은 놈이었어. 어제가 이배였어. 예,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 아, 네. 죽겠다. 떼창이에요. 이 노래 들어갑니다. 원래는 코너 특성상 서로 물어뜯어야 되는데 이 노래를 물어뜯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거를 물어뜯으면 내가 나쁜 놈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브라이 근홍이 그래서 진리란 겁니다. 아 그렇죠. 아 진리야. 이거 편집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몰라. 일단 녹음을 하고 죽었어. 몰라. 녹음을 하고 우리끼리만 듣든지. 어? 편집 안 돼요. 나 보랄러님 거 듣고 싶어. 아, 태클을 불하라니까? 아, 그럼 내 거는 물어뜯겠다 이거구나. 그쵸? 아, 안녕하십니까? 태클 불하라. 안녕하십니까? 아, 전 세계 누구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크라, 아, 너크는 나지. 아니 이건 내 노란데. 이거 같이 먹을라. 우리 근홍이, 우리 사랑하는 근홍이, 우리 사랑하는 근홍이 ABTV의 인퓨전이란 아, 노래였습니다. ATBT. ABTV. ABTV. ABTV가 무슨 뜻이에요? ABTV Attraction Bodies to Between. 무슈. 트윈. 무슈. Attraction Between Two Bodies. 아, 저러니까 욕 먹지. 아니야, 이번엔 괜찮았어. 어, 그래? 고맙습니다. 내가 지랄. 지금 P하고 F만 안 들어가면 돼. P하고 F만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자, 파일럿 해 봐. 파일럿. 아니. 파일럿. 파일럿. 파일럿. 안 할래. 어, 무서워 안 할래. 아니 이 스탠드 때문에 저는 다 가려져서 입만 보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입만 딱 이렇게 왜 이러니까 되게 좀 그렇네요. 음란하죠 되게. 어. 이 가사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껍데기 뿐이라는 이제 가사가 나오는데 이제 지금 그 우리 누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죠. 이거 떼창하면 굉장히 신나요. 지금 우리 근홍님 옆에도 앉아있지만 EBS 공감대에 한번 공연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그 빠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떼창을 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어? 껍데기 뿐이라고 막 떼창하면 얼마나 신날까 집회에서. 아닙니다. 왜? 껍데기나 지금 예? 태클 브랄러리 지금 브랄러님이 예? 먹고 남긴 소세지가 껍데기고 이게 박영기 아니야? 이 노래는 아니 장인어른 아 어차피 망한 것 같은데 대충 넘어가자. 경찰 미안해. 애말도 안 갖고 왔어요. 내가 지금 틀면 돼. 여기 딴다운 받아놨어. 진짜? 응. 위즈 큐. 뜨거운 비아그라 가르며 침대로 가고 있어. 아 이때 참 어떻게 이겼을까? 이게 뭡니까? 이거요? 제목은 모르겠는데 뭐? 만화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너의 시선을 느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되네요. 저기 불꽃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언제예요? 단코노. 아 집에서 판소리 연습만 하자. 하나쯤은 낙상할 뻔해. 뭐야 이게 너의 말로 가는 길 이게 뭐야? 외치고 싶어 크레이지 포 유 몰라? 아 그리고 이거 누구한테? 외치고 싶어 크레이지. 이걸 집에서? 이걸 집에서 부른다고? 네. 슬램덩크 빵! 껍데기를 부르겠어요? 이걸 이게 슬램덩크 노래군요. 아, 청와대로 가고 싶다. 너에게로 가는 길. 낙상할 뻔했구나. 허거와 나 사서삼경 다 읽어도 이런 쫄쫄이 문자 처음 듣겠네. 요즘 헛소리 한 거 지금? 아니, 내 멘트를 받아줄 생각을 해야지. 너에게로 가는 길이 청와대로 가는 길이라고 듣고 있는데. 내가 받아준 게 있었잖아. 아, 그 사서삼경 어쩌고저쩌고. 우리 태클 브랄레님은 우리 까춘이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 새끼야. 지금 이거 있잖아요. 제가 네. 항상 병원에서 정신과 세션을 할 때 그 상황이었지. 폐쇄병동. 미친 것들. 좋을 죽에다가. 아, 지금 이 상황이요? 그분들 뭐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지금. 지금 까춘님 지금 어. 그분들 비하하시는 겁니까? 네. 그만하자. 아님지죠. 뭔 말이야? 어차피 이 코너 많았는데 빨리빨리 넘어가자 이제. 총조리 세요. 재밌다 이거. 또 너무 빠치는 거. 아, 나 실패한 거 그래. 이게 뭐야? 계속하자 이거. 고정으로 하자. 아니 뭐 또 있어? 뭐 나오는데? 어? 노래 좋아해. 아니 저한테는 컨셉을 안 알려주셨다고요? 저는 몰랐어요. 떼창하는 노래 이런 거. 아니야 끼워 맞추면 돼. 집회하고 집에 가지 마. 집에 가지 마. 나랑 놀자. 네. 전철 타기도 힘들어요. 이거 이 정도까지 들어주시면 되고 다른 곡 하나만 더 들어도 돼요? 두 번째 있는 거. 이게 중간부터 좀 들어야 될 텐데. 막 표하는 그. 깜짝 놀라. 깜짝 놀랐어 지금. 깜짝 놀라. 어쨌든 저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요즘 뭐 듣지 하는 줄 알고 들고 왔는 두 곡이에요. ACDC를 듣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요새 듣고 있는 건데 그 집에 가지만은 제가 한참 이거 나왔을 때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 다니면서 그 밤늦게 집에 가지 말라면서 친구들끼리 부르면서 놀았었는데 집에 안 가면 어떡하죠? 너에게 줄 선물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들었었던 노랜데 최근에 Baby Please Don't Go를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똥꼬는 아 들어 아 저는 데뷔 똥꼬? 근데 이거 아브라함 근홍입니다. 이거 가사가 GD 발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집회 가지마 소름 어? 박수 한번 맞네. 박수 한번 춤춰주나 박수 한번 춤춰 이렇게 똑똑하시네. 집회 가지마 아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이 집에 가지마 노래는 보면은 되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안 갈게 하고 싶어지는데 하고 싶어지고 어? 나보고 그 얘기하는데 지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지금. 모졌으면 좋겠다 진짜. 자꾸 모자라. 자꾸 뭐라 알레님이 저 마스크에 뭐가 뭘 씌워 버리고 싶어요. 네. 나 이 사람부터 죽이고 싶어요. 난 너네 둘 다 싫어. 지금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이거 찢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베이비 플리즈 동거는 들어보면 아시겠는데 네. 진짜 찌질하게 약간 홍상수 영화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들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컨셉의 노래인데 굉장히 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들고 왔는데 망한 것 같네요. 아니야 안 망했어 안 망했어. 그날만 집회 끝나고 집에 가지 마. 그날만 제일 난 거였습니다. 집회 끝나고 똥꼬. 제가 들었는데 테드님이 집회 끝나고 집에를 그렇게 안 가신대요. 집에 안 가요.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는데요. 나랑 좀 놀아줘. 노숙하고 맨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망한 코너 여기서 끝내고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어. 편집을 잘하면 재밌을 거예요. 야 이거... 편집이 무슨 마술이야. 네 많이 웃었어. 야 끊지 마 가. 넌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넌 괜찮을 것 같아. 내 우체국 가서 틀어버릴 거야. 빨간 편도. 네 조금만 쉬고 올게요. 방탈출 카페 이름 카페가 이름이 뭐죠? 오픈더도어. 오픈더도어. 오픈더도어 사장님 오픈더도어 CEO님께서 지금 갤러리를 참석하신 가운데 닉네임을 뭘로 할까요? 오픈더도어 너무 길잖아. 항문을 열어라. 오더 오더. 그런 말 하지 마. 왜?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지 살지 사람이. 야 경춘 2. 알았어. 이런 와중에 본격 팟캐스트 인터뷰. 그러니까 똥 좋아. 박세로미님을 모시고 산티아고 여행 수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케이크를 우적우적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산티아고를 지금 우리 성녀님이 한 달 전에 갔다 오셨는데 먼저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산티아고라는 말이 산티나요? 아니 이게 근데 전염됐어. 끝났어. 산티아고라는 말이 야곱을 뜻하는 스페인어래요. 난 몰랐었는데. 야고보가 산티아고야? 응, 야곱이 산티아고래요. 그리고 영어로는 세인트 제임스라고 하는데 93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스페인과 프랑스 접경에 위치한 기독교 순례길입니다. 네. 그 예전에 예수의 열두 제자였던 야고보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서쪽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약 800km 800km에 이르는 길입니다. 네, 여기서 1189년 교황 알렉산더 3세가 예루살렘 로마와 함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성스러운 도시로 선포한 바가 있고요. 1987년도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가 출간된 이후 더 유명세를 탔으며 또한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되자 유럽과 전 세계로부터의 성지순례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와, 800km. 아, 나 여기서 좀 뜬금없는 진짜 생뚱맞은 질문 해도 돼? 네. 누구한테? 안 하셨던 것처럼. 왜 성경의 이름이 바울은 폴이잖아. 베드로는 피터고. 야곱은 영어로 읽고. 제이콥. 제이콥. 아, 제이가 들어가서. 그래서 제이콥의 거짓말 뭐 하여튼. 지저스도 그래서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은 게 난 소돔과 고모라가 좋더라. 그거 좀 진짜 고민이 아니고 진짜 궁금했어. 그 부분. 다른 거는 대충 이렇게 맞아 들어가. 도마는 톰. 이렇게 맞아 들었는데 야, 그분 뭐지? 형은 뭐지? 도마는 토마스. 토마스? 토마스. 도마 안중근 선생님 성 그 세례명이 토마스입니다. 아,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 귀여워. 너무 궁금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귀여워. 이산 호기심 천고. 어, 얘는 귀엽고 내가 하면 쓸데없는 소리고. 너 귀엽게 넌 더럽잖아. 아이 더러워. 나도 귀엽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해봐. 넘어갈게요. 아이 썩었어. 아이 썩었어. 근데 저희는 궁금한 게 우리 성녀님 지금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워낙에 성녀님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막 그런 편이에요. 도전 의식이 대단하시죠. 근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 전에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원래는 처음에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좀 이따 들을 거고 왜 갑자기 그 산티아고로 걸으실 생각을 했을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이런 거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요새는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제주에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 안 하냐는 물음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가장이시면은 가족을 네. 돌봐야 그쵸. 되고 직장인이시면은 그렇게 시간을 못 내니까 못 가시는 건데 저는 그거에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뭐 명확하게 책임져야 될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 같은 것도 그렇고 해결이 되니까 그냥 안 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 저는 근데 혼자라는 게 무서워서 못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800km 마이크 좀 가까이 얘기해 주세요. 좋아하긴 하지만 혼자라는 게 무서워서 못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왜 째려봐. 아, 근데 저는 원래 좀 혼자서 잘 돌아다니기도 하고 겁이 없어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되게 겁이 없어요. 그냥 속옷도 이제 버리시고. 아,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내가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몰라. 어딘지 대충 알 것 같아서. 언론사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실세가 이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산티아고는 워낙 네. 지금은 사실 관광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산티아고를 다 걸으면은 그 인증서 같은 게 있거든요. 에이. 근데 인증서의 목적에 뭐 레저다 그러니까 어. 성경 이외 성적인 아. 그런 목적이 아니면은 성적인 목적 성적인 목적이요? 섹슈얼한 그런 하여튼 성적인 아, 영적인 홀리, 그런 게 홀리, 아니면은 그 인증서를 안 내줬다고 들었는데 아~ 이제는 그게 레저든 뭐든 아~ 적어준대요. 네. 아 일단 아 다 적어주고 이제 그걸로 인정을 다 해주는 거죠. 800km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800km를 걸어야 돼요. 그게 고행이잖아요. 와.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성격이 복잡했다거나 뭐 그런 게 좀 힘든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조금 우울함이 베이스에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안 물어봤는데 또 아유, 꼭 하나가 끼려고 진짜. 저거 삿대질, 삿대질. 삿대질. 지금 네, 여러분 끼 부리는 거 끼 부리는 거. 여러분 지금 이 벙커 스튜디오에서 지금 테드가 사랑의 총알을 쐈습니다. 두 방이 저 곰이 저도 우울한 게 있어서 저런 반응을 그냥 약간 동질감, 표정 엄청 귀엽게 가지고 동질감이 느껴져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소세지나 안 드세요. 새로미 사랑님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서 특히 그 작년에 겨울에 진짜로 아 정말 죽겠다 싶었는데 왜요? 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드리자면은 책으로 제가 쓸게요. 나중에 사서 보세요. 아~ 어쨌든 그런데 너무 그랬었는데 그래서 왜 많이 걸으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럴 때 정신적인 처방 같은 것도 걸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걸었어요. 걸어 다녔어요. 근데 그러면 혼자서는 잘 안 걷게 되니까 그 오이시럽 양하고 우리 하루에 몇 보 이상 걷기로 내기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잘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걷는 것 자체도 굉장히 너무 좋은 거예요. 취미가 붙어버린 거죠. 그러던 차에 제가 그 일본에 보면은 시코쿠라는 섬이 있거든요. 거기도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순례길이 있어요. 엄청 길죠, 거기도. 거기는 1200km. 거기도 종교적인 그런 상징 거예요? 아니, 거기는 네, 스님이 그것도 거기는 불교가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지 순례네. 아, 스님이 좋더라 그렇게요. 왜요? 아니요. 왜요? 반짝반짝 빛나서. 네, 저도 트윙클 나무아미나 어쨌든 저는 원래 그냥 밑바탕에 철학적 음악으로 불교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기를 가야겠다 싶어서 사실 처음에는 일본 학원도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1200km면 두 달은 걸리거든요. 적어도. 그래서 일본 학원도 가서 일본어도 배우고 그리고 직장도 한 달만 쉰다 그러고 그냥 안 와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 표 벙커 엿 먹일 생각이셨구나. 그렇게 하고 표도 끊어놓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다가 아 이제 간 김에 오래 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기 같은 거를 써서 뭔가 책 같은 것도 쓰고 아, 작가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 근데 거기는 일본 분위기 자체가 약간 좀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나이대가 좀 높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일 사건 사고 같은 게 별로 안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사건 사고? 뭐든 간에 하여튼 아 저 변태 진짜 왜 어, 당사자한테 얘기 안 하고 왜 800kg 걷다 보면 패티 800kg 걸렸어? 호기심을 물어본 사람한테 나올 것 같아. 소름. 뭔가가 있을 여지가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마침 산티아고 길 걷는 걸로 영화가 개봉됐어요. 그게 네. 아, 산티아고 아. 이야기인가? 네, 네. 뭐 그게 이렇게 술래 이거 해가지고 네. 이렇게. 어, 영화 몰랐네. 그게 독일 코미디언인가 그분이 네. 걷고 나서 쓴 에세이를 원작으로 해서 된 영화인데 그거 보니까 산티아고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직장에서 휴가를 딱 한 달만 받은 딱 5주 정도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1200km를 걷기가 힘드니까 완주를 못할 거면은 조금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완주할 수 있는 산티아고로 가자 싶어가지고 갑자기 틀었죠. 그럼 얼마나 걸린 거예요? 800km인데? 저 되게 빨리 걸었어요. 그래서 20일 조금 넘게?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산티아고 40일 정도 걸려서 보통 한다고 들었는 것 같은데 그 코스에 따라서 아닌가? 이렇게 다를걸요 또? 그 제일 많이 가는 코스가 설명드리자면 코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콤포스텔라 그 성당이 있잖아요. 그거를 목적지로 하고 그냥 각지 유럽에서 뻗어서 오면 그게 다 코스인데 그래도 딱 정해져 있는 유명한 루트들이 있어요.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그 루트 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게 프랑스 길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장 머시기라는 프랑스랑 스페인 국경이랑 가까운 어느 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피레네 산맥 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거기를 아마 한 80% 정도가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걸으면 한 780km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그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 길을 가려고 제가 처음에 이제 파리로 들어갔거든요. 파리로 들어가서 이제 파리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랑 조금 며칠 놀고 그리고 생장이라는 곳으로 출발을 하려고 기차를 타고 갔어요. 이제 생장이라는 곳에 가려면은 바욘이라는 프랑스의 어떤 도시에서 거기서 또 기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바욘까지는 갔는데 바욘에서 이제 구글 지도로 생장 이렇게 검색을 해서 딱 갔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라도 광주로 가야 되는데 경기도 광주를 간 거예요. 완전 잘못 가버렸네. 완전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유럽이 있으면은 그 제가 가야 할 생장은 좀 내륙 쪽에 있는데 제가 간 생장은 외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랑 가장 가까운 출발지가 이제 산티아고 북쪽 길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너 그 루트가 다행히 있었네요. 네, 북쪽 길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기가 힘들다고 완전히 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가 되게 경치는 좋아요. 바다가 막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외곽이라서 바다가 있어서 경치는 좋은데 계속 산을 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야 이게 운명인가 보다 싶어서 제가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네 그냥 거기로 갔어요. 거기로 가서 걷는데 거기는 사람 자체도 진짜 없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그냥 혼자 그냥 걸어 다닌 거예요? 사람이 근데 루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걷는 표시는 어느 정도 표시는 다 돼 있다고 하던데 이게 다 걷는 분들이 많으니까 길이 관련... 이렇게 나 있구나. 아 길 자체는 우리 올레길 가면 노란색 화살표 리본 같은 거 묶여있는 것처럼 노란색 화살표로 다 잘 구비가 돼 있는데 어쨌든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거 참고해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외로운 거예요. 한국인은커녕 사람을 하루에 뭐 그 길에서 만나기도 힘들고 너무 그리고 진짜 산 자체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막 멀리서 저 산을 보면은 되게 아름답고 풍경이 예쁜데 그 산이 내가 오를 산인 거예요. 더 오래 걸리는 그런 긴 루트보다 이게 훨씬 더 힘들겠다. 그리고 길 자체도 외롭고. 800몇 킬로로 프랑스 길보다 더 길기도 하고 그거를 20일 만에 주파했다. 그래서 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반 정도는 그 북쪽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뭐 걷는 내내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아, 진짜? 진짜 그렇게 울면서 아씨 그러면서 사람도 없고 네. 내가 왜 이 짓을 해요? 그러면서 아 걸었는데 진짜 땀도 너무 많이 흘리고 그리고 걷다가 되게 신기한 게 제가 걷는데 맞은편에서 그때가 고속도로에 있는 옆에 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길을 막 걷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이제 흑인 두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인사하잖아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하이 네, 그때 봉주 봉주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를 가는데 제가 막 걷고 있는데 경찰차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차가 갑자기 서더니 저 신분 확인 좀 해야겠다고 여권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여권 보여드리니까 너 제 배낭을 메고 있고 그러니까 너 그 산티아고 길 걷냐고 내가 저기까지 태워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경찰차가. 그래서 땡큐 그러면서 뜩 타서 뒤를 딱 보니까 그 흑인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랬던 거죠. 잠깐 뭐라고? 잠깐 난 이해 못했어. 제가 그 길을 걷다가 이렇게 역주행하시는 분들을 마주쳤는데 그분들이 경찰차에 타고 있었다고. 아, 그 사람들은 호송되고 있었어요. 호송. 아. 우와. 그래서 제가 뭐 영어나 프랑스어가 잘 안 되니까 그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거의 그만 가야겠다. 으씨 무서워. 이러면서 그랬는데 근데 그 흑인 두 분의 뭔가 처지나 이렇게 이런 걸 제가 추측해 봤을 때 뭐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렇기보다는 왠지 그 불법 체류자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 봐요. 그래도 어쨌든 조금 겁은 났었다는. 그렇기도 하고 그 북쪽 길을 걸을 때는 계속 산을 걸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가끔 그 정식 루트 말고 고속도로 갓길로 많이 그냥 걸어 다녔어요. 단축길이니까 직선이고 뭐. 네, 그거는 아무래도 산은 덜 타니까 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게 가면은 제가 배낭을 메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아니라고 길 아니라고 가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니까 차만 다니잖아요. 그래서 차가 갑자기 저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뭐 쉬는 갑다 이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나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떡해요. 나 길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그런 사례가 계속 되다 보니까 테드가 서 있었으면 그냥 지나갔어요. 친절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히치하이킹 같은 것도 좀 해서 그래서 약간 좀 단축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잘못됐다 그랬는데 설명을 계속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스페인 거기도 시골이면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그래서 아유 그냥 타고 가자 그래서 프랑스 통해서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종료가 되는 길인가요? 프랑스 외곽에서 네. 그러니까 뭐 저 파주 저런 데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우 너무 명확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중간까지 걷다가 와 정말 외롭다.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길로 가자. 한국어도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맨날 하는 말이 올라 그러고 뭐 고맙습니다 이런 거 하고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뭐 사람을 만날 말을 하지 뭐. 그러니까요. 내가 읽은 수기 같은 데서는 한국인이 뭐 외국인 중에 3인가 4위로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한국인은커녕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프랑스 길로 넘어갔어요. 중간에 그래서 프랑스 길로 넘어가서 프랑스 길 반 정도 걷고 근데 되게 북쪽 길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다 경치도 좋고 막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길로 넘어오니까 좀 시시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대신에 사람은 많았어요? 근데 저는 한국인을 진짜 못 마주쳤어요. 원래 그런데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은 있을 게 마련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나는 한국어를 진짜로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 분들이 지나가면서 간간이 있긴 했는데 왜 그 순례길의 숙소를 알베르게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 궁금했어요. 그 순례자를 위한 숙소가 그 지역마다 있다고 해서 그럼 거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알베르게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공립 알베르게가 있고 사립 알베르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뭐 엄청 비싸다 이런 게 아니라 국립 알베르게 경우에도 한 5유로 그러니까 시설 안 좋을 때는 5유로 그리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되게 싸네. 10유로 엄청 싸네. 엄청 싸죠. 그리고 사설도 10유로나 15유로 그러니까 뭐 비용은 진짜로 별로 안 들어요. 아, 여기서 잠깐 끊고 진짜 궁금한 거 생겼는데 아까, 진짜 궁금한 게 참 많다. 아, 난 너무 가짜로 궁금한 건 뭐예요? 가짜 궁금한 거? 어 테드가 지금 바지를 벗었나 보세요. 가짜 궁금한 거 벗었다. 아우 진짜 그럴 줄 알아. 어쩐지 냄새 나. 아우 그 바깥에서 보였어 정도. 그거 아까 북쪽길 걸을 때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사 먹을 때도 없을 거 아니야. 아 사 먹을 때요. 근데 식사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특히 사람... 북쪽길 있을 때가 궁금해. 그게 보면은 다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길이 있는 데는 그러니까 숲이나 산 이런 데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제주도 올레길도 그렇잖아요. 근데 중간 중간 이렇게 마을이 포인트가 있구나. 아~ 마을이 있으면은 그 마을 가서 슈퍼 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페인에서는 그 왜 낮잠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아, 그치. 그래가 2시부터 5시까지인가 아마. 아, 길다. 아, 길다. 되긴 해. 2시간 정도. 그럼 3시간이 나와? 길다. 천이라 그런가? 그 도시에 왜 대형마트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안 그런 데도 많은데 그냥 웬만한 마을에는 다 그 시간을 지켜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만약에 도착했는데 진짜 배고프다 그러면은 굶어야 돼? 근데 또 자판기가 잘 돼 있어요. 네, 자판기가 진짜 예술이라 그러던데. 자판기가 너무 잘 돼 있어. 자판기에 뭐 오만 거 다 팔아요. 바게트 자판기가 맛있다 그래요. 맛있진 않아요. 되게 딱딱하고 차요. 파리바게트 아니, 맛있잖아요. 활동만한 바게트가 자판기에서 나온다고? 그건 아니고 한 F용지 반만한? 아, 어쨌든 자판기가 잘 돼 있어서 자판기에서 많이 사 먹고 그리고 물가도 너무 싸가지고 하루에 쓰는 돈이 숙소비 빼고는 5유로?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밖에도 안 싸 먹어. 그때 하루에 6끼씩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밖에 안 들어요. 많이 먹은 게 아니고 이게 힘드니까 자주 조금씩 뭐 이렇게. 네, 끼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6끼 정도의 칼로리를 진짜로 먹었어요. 많이 소비하니까. 내가 많이 뛰고 걷잖아. 많이 뛰고 걷는데 그 정도 내가 하루에 20kg 정도 한단 말이야. 야. 근데 그걸 한 두 배를 그때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많이 먹는 조금씩 먹어서 자주 먹는 걸 해결한다. 많이 자주 먹어야 해결이 되지 열량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걸은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9시부터 뭐 한 6시까지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런 시간에 저는 걸은 거죠. 근데 여기는 해가 되게 늦게 뜨고 늦게 지어요. 계절의 영향이 있겠다. 그러면. 근데 제가 갔을 때 딱 걷기 좋은 때였거든요. 9월 말쯤에 갔는데 그리고 해가 늦게 뜨고 늦게 지는데 그 점심 낮잠 자는 그 시간대에 해가 엄청 뜨거워요. 그렇겠다. 늦게 뜨니까. 그래서 보통 그 순례자들은 되게 일찍 시작해요. 6시, 7시. 근데 그때 나가잖아요. 정말 깜깜해요. 진짜. 그리고 여기는 도시들이 아니니까 불빛이 하나 없잖아요. 엄청 무섭겠다. 정말 깜깜해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산길 걸으면 막 뭐 튀어나오고 그쵸 그쵸. 저는 그리고 이 산티아고 길을 걷는 걸 한 일주일 전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출발하기 최고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준비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가고 그냥 대충 챙길 것만 챙겨서 갔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건 준비예요. 준비. 준비. 준비가 그 준비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준비할 게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는 이미 상품으로 너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슈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을 거니까 가서 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긴. 해가지고 그냥 준비한 거는 뭐 배낭, 침낭, 그리고 등산화. 침낭도 가져가야 돼? 아, 잘때 저기 야영? 야영이 아닌가? 그거는 아닌데 그 알베르게에 딱 구비돼 있는 게 2층 침대들 있잖아요. 게스트하우스처럼 2층 침대가 여러 개 있고 그리고 그 까는 것만 있고 이불은 없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되네. 그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불이 혹시나 추울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구비돼 있긴 한데 빨래를 언제 할까 싶은 그러겠지. 그리고 서양에서는 카페트 같은 이불을 많이 덮나 봐요. 우리가 쓰는 그래요? 이불이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좀 덮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베르게를 이용할 때도 있고 그냥 혼자서 있고 싶을 때는 그냥 숙소 뭐 호스텔 이런 데를 이용 호스텔이라고 부르던데 호텔 같은 것도 이용하고 그랬는데 거기를 가도 또 막 이불이 카페트 같은 재질의 이불이라 가지고 되게 덥기 싫더라고. 내 안에서 막 뭔가 꿈틀거리고 있어. 제 친구가 소녀학교 갔다 왔는데 아이랑 같이 갔거든요. 아이? 응응. 아이를 네 살짜리예요. 네 살짜리 아이를 들쳐메고 800km를 걸었어요. 나 그분이 이제 저한테도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분이 저분 아니야? 아니야. 저분은 그런 도움을 집회에 같이 왔던 그 친구. 그 친구가 항상 그러더라고. 아이 그 배드버거 때문에 고생했다고. 배드버거? 아. 배드버거. 배드버거. 벌레. 아, 벌레? 그 이 같은 거. 그 서양에서는 배드버그가 많아가지고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 가신 분들은 그거를 아실 건데 특히 여기는 알베르게다 보니까 사립은 조금 관리가 잘 돼도 공립은 진짜 오래되고 막 나무 이런 침대에 있는데 보면은 특히 그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한번 있으면은 다른 알베르게 가면 또 그게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는 옷을 삶고 막 이래야지 없어지니까. 그냥 하나 한 군데 막 창궐하기 시작하면 거기 다 퍼진다는 얘기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는 것도 많았는데 저는 다행히 그런 거에서는 영향이 없었던 것 같고 그분은 많이 조심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까 혼자 가서 가면은 괜찮은데 아이랑 같이 갔으니까 이제 아이 위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많이 활용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탁피디 여행수다 그 제가 딱 갈 때 산티아고 순례길 걸었던 거를 얘기하는 네. 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어보니까 거기 나오신 남자분도 순례길 걷다 친해진 사람들이랑 에어비앤비 많이 이용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배낭에 뭐뭐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은? 배낭에 침낭. 제가 40리터짜리를 샀어요. 40리터면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아니야, 크기가 별로 어마어마하지 않아. 여기 덕후가 계신데 그렇게 아는 척. 내가 동계 캠핑 갈 거 같다는 게 85리터짜리인데. 제 등이 있으면 여기 있다고 와요. 치우면 이까지. 허리에서. 네. 그러면 굳이 아니야, 80리터짜리는 여기까지 와. 머리 여기, 내 뒤통수 위까지 와. 예예. 네. 예예예. 예예예. 예, 예, 예, 예. 사람을 잘라. 그러니까 소지품이 뭐였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 어쨌든 40리터짜리 배낭 정도를 보통 여자들이 갈 때는 추천을 하는데 자기 몸무게 10분의 1을 채워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한 6kg 정도를 채워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지는 제 몸무게는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그 정도를 채워가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전 매너도 없어. 아니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야. 그렇게 늙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또 여자도 보니까 괜히 그리고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관광을 할 일정이 있어가지고 화장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옷 같은 거 가서 사 입으면 되지만 화장품은 바로 또 사기가 그러니까 무게 되게 많이 나올 거잖아. 화장품을 최대한 줄인다고 해도 그런 게 잡동사니가 조금 차질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비옷, 비옷이랑 이제 배낭까지 다 덮을 수 있는 네, 배낭 판초요? 커버. 판초 우위. 판초 우위 그거랑 그리고 침낭. 그거 말고는 딱히 가져온 게 옷도 이북 이북 리더기랑 그리고 그 배터리 충전하는 그거랑 그리고 그거 말고는 옷도 되게 조금 들고 갔고 제가 진짜 짐을 진짜 많이 안 들고 가셨네. 네, 근데도 들고 가서 막 무게를 재니까 7kg, 8kg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막 걷다 보면 진짜 배낭 던져서 진짜 버리고 싶고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걷다가 그래서 하나하나씩 처음엔 버렸어요. 뭐부터 버렸어요? 진짜 웃겼던 게 화장품? 이틀째 뭘 버렸냐면은 상의 속옷을 버렸어요. 또 가겠다 거기 가서 주스러 가겠네 또. 북쪽으로. 깜짝 놀랐네 지금. 그래서 약간 좀 저 혼자서 전 또 의미 부여를 많이 하니까 나는 여기서 여성성을 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이동하는 걸 혼자서 그런 걸까요? 여성성을 버리게 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왜냐면 하나 건졌는데 오늘 여자분들은 보통 복장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달릴 때 보통 스포츠 브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 개랑 그리고 패딩을 챙겨갔고 그리고 밑에는 쫄바지 있잖아요. 스포츠용 레깅스 이런 거를 챙겨가고 그렇게. 아 근데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그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여성용 상의 속옷이. 의미를 부여했다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버릴 정도로 최대한 축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치약 있잖아요. 큰 거 가져가신 분들은 치약도 맨날 이렇게 짜서 최대한 줄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버린 것도 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양말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아, 진짜. 양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두 켤레만 남겨두고 버리고. 아, 다 빨아서 그냥 신 교대로 신으면 되니까. 근데 진짜로 빨래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매일 그 맨날 숙소가 옮기고 그러니까 말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은 사람들이 배낭에 옷핀을 끼워가라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옷을 가는 동안 옷핀에 꽂아두고 말리라고. 나 그거 알아. 아, 맞아요. 많이 해요. 나 대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때지 대구에서 통일전망대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걸어갔거든. 8일 동안. 8일 아니지. 7일 동안 걸어가서 뭐 하루는 저기 춘천으로 가서 이렇게 놀다 왔는데 그때 진짜 빨래들을 다 가방에 그냥 이렇게 걸 수 있는 데 다 걸어. 아, 나는 20살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걸 했었는데 그때 옷을 버리면서 갔어요. 저도. 아, 진짜 공감되시겠다. 너도 너도 상의 벗을 버리면서 갔어? 아이, 나는 저 그때 변태 사람이 진짜. 어? 이미 다 썩었어. 나는 그때 사람이 아니었어. 왜? 그냥 집에서 속옷은 안 입었어? 아예 갈 때부터 최대한 더러운 걸 다 입고 가서 벗고 버리면서 갔어. 그리고 벗고 버리고 어차피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버리고 사고 버리고 사고. 맞아. 부르주아 여행을 했네. 부르주아네. 네, 그래서 저는 입고 갔던 옷도 다 버렸어요. 입고 갈 때는 이제 처음에 조금 며칠 노니까 그냥 좀 발랄한 옷들을 입고 갔는데 그 옷들도 그냥 다 버리고 정말로 딱 그 술래길 걸을 때 필요한 것만 빼고는 다 버리고 그렇게 갔어요. 야. 나중에는 짐이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한 6kg. 아, 근데 6kg면은 짐이 꽤 무거운데. 네, 그래서 제가 갔다 와가지고 왜 등산용 배낭은 허리에 많이 힘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허리가 좀 안 좋아졌어요. 확실히. 어깨하고 허리가 2대 1로 이렇게 약간 힘을 받게 돼 있는데 어쨌든 오래 걸으면 덮고 나온다. 오래 걸으면 힘들죠. 그리고 뭐 뭘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제가 어디 다 궁금해. 그다음 프랑스 길 가서 끊겼어. 프랑스 길 이야기. 아, 사실 프랑스 길부터는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지 별 그런 게 없었는데 조금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냥 거기서 되게 혼자서 많이 가려고 그냥 다니려고 했어요. 말도 잘 안 통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많이 했고 남들이 그런 뭐 같이 걸을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냥 빨리 갈게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빨리 걸어서 사람들이 너 정말 로켓 같다 그러면서 그럴 정도로 성격이 그렇게 급해 보이진 않는데 성격 되게 급하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말을 더듬는 것도 머릿속에서 있는 걸 빨리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저랑은 여행 못 다니겠다 성격 급하면. 네. 누가 간대요? 네 죄송해요. 그래 참나 저는 그냥 너클 형이랑 가. 아 정말 현실이 될 것 같아. 자꾸 나한테 전화해. 네. 그래서 그랬는데 한 끝나기 이틀 전쯤에 걸었던 길이 있는데 그냥 그 길을 제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여자 제 또래 여자 서양인이 막 그 앞에서 주섬주섬 거리더니 제 앞에 어떤 남자 순례자도 지나갔는데 그 남자는 그냥 지나치고 저한테 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냐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폰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기 지금 여기야 이러면서 딱 보여주니까 아 고맙다면서 근데 같이 걸으려고 이렇게 같이 걷자는 식으로 이렇게 옆에서 계속 서성서성 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걷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빨리 걷고 싶어서 못 따라왔나? 아니 그러니까 빨리 걷고 싶어서 미안한데 나 먼저 갈게 그러면서 가려고 하니까 같이 걷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것까지 뿌리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빨리 걷겠대요. 빨리 걸으려면은 그래서 그래 같이 걷자 그러면서 이렇게 걷는데 거기 그 길에 아무도 없고 우리 둘만 계속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가면서 갑자기 어떤 곳을 가르치면서 저거 무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무덤이구나 그러면 지나가는데 걔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기 걷다가 죽은 사람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그 길이 유독 진짜? 위험한 길이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위험했다는 걸까? 그러니까 폭행 같은 사건이 폭행이 그래서 거기서 걷다가 죽으신 분이 거기 묻혀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여자 혼자 걷지 말라고 공지 같은 게 많이 올라온 그런 길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아예 모르고 갔으니까. 뭐 준비가 일주일 전에 뭐 마음의 결정 일주일 전에. 그래도 또 알고 보니까 프랑스 그 영사관에서 산티아고 순례길 걷다가 다친 사람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공고 같은 것도 올라왔더라고. 거기서 다치는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강도?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사건을 들어보니까 강도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밧줄로 묶고 돈 있는 거 다 내놔라고 그러고 아, 진짜 강도 네. 산적 같은 그렇게 하고 갔대요. 그렇게 그런 게 무섭진 않았어. 묶어두고 올라가는 거야. 그냥? 다 뺏고. 예. 네. 응? 그런 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냥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싶은데 저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잘 안 두려운 것 같아요. 약간 폭행이나 폭력에 대비한 뭐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없었죠. 어 진짜 아무것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만 조각할 같은 것도 안 갖고 갔어요? 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었대. 야 성년이 없대 생각이 없댄다. 너 콧구녕 날려고 새로미 사랑님이 너 혼나. 아 근데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 보시오 사람들 성년님이 생각이 없다네. 아니 얘기 들어보면 저랑 되게 비슷한데 다른 점은 저는 혼자서 못해요. 무서워서. 아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나보다 좀 체계적이고 준비 잘하고 그런 사람이 같이 가지 않는 한 혼자서는 진짜 안전한 데로만 다닐라 그러지 겁나서 지금 못해요. 내가 가야 할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질문 하나 항상 질문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너무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혼자 그 여행을 다닐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혼자 다니니까 사람에 대한 그리움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한 그 소중함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처음 사귀기는 전이었는데 아 대학교 1학년 때였구나 사귀긴 전이었는데 그때 내가 막 쫓아다니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아내거든. 그때 이제 막 그때 삐삐 시절이니까 삐삐로 연락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사귀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말 외로워지고 사람이 그리워질 텐데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그렇게 다녔었고 그때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풀었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가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는 지금이랑 별로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분 외로 느끼는 외로움이랑 거기서 느끼는 외로움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되려 거기가 좋았던 거는 내가 물리적으로 차라리 거기는 외로움을 누가 오든 느낄 수 있는 자리잖아요. 환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더 외로울 수 있는 게 여기는 고국이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을 수 있는데 외로운 게 더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외로운 게 더 힘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외롭긴 하죠 당연히. 한국 어가 들리는 것과 안 들리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차이가 있으니까 외롭긴 한데 핸드폰이 아 핸드폰이 그래서 저는 진짜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유심칩 그거를 사서 가가지고 핸드폰으로 언제나 페이스북도 접속할 수 있고 뭘 찾을 수 있고 심심할 때 핸드폰을 만지면서 놀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가끔씩 그래서 항상 페북에 아니죠 가끔씩 계속 올리셨어. 그게 없었어야 됐어요. 아 그래야 더 많은 사색도 하고 네. 그게 없었으면은 뭐가 되게 많이 달랐을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저는 내가 생각하기에 시끄러.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간단하게 얘기하지 마. 가요 빨리. 그 사색이 아니요. 조금만 얘기했다 10분이에요. 조금만 더 깊어지는 데 따라서 뭔가 쓸 컨텐츠나 그런 거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맞아요. 진짜 확 확 커지거든. 그 홍상수 영화 왜 최근에 찍은 뭐 우리선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 보면 맨날 끝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도 갔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 계속 멈출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에 끝까지 아예 갔으면은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거에서 그냥 핸드폰을 만지고 막 그러니까 스마트 시대가 준 그 파울로 코엘료가 사실 거기 갔다 와서 큰 어떠한 감명을 받고 그래서 그 연금술사도 그거를 보고 네. 그 이후에 썼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핸드폰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니 이게 뭐라고 그 정도의 감흥이 있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혼자 있지만 인지되는 것은 완벽한 그 고독은 아니었던 상황이죠. 그쵸 그쵸. 저 많이 방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유정 작가도 그 최근 나온 책을 아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 초본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분 이 핸드폰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갔다고 하셨거든요. 아, 일부러 격리를 시킨 거구나. 그분은 그래서 뭐 거기에서도 SNS하고 그런 친구들 있던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 방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약간 말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가기 전에 그걸 보고 핸드폰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들고 갔는데 안 했으면 훨씬 좋았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지금 아브라서스님이 지금 계속... 빨리 가. 와 간다. 와 간다. 드디어 마... 간다. 드디어. 물어보고 싶은 고시네. 게 되게 많은데. 막창인 거죠. 네. 지금 엄청 열심히 가야탈 수 있음. 털려가지고. 거기 휴지 밑에 있을 건데. 여기 휴지. 아 누구한테 전화? 아 그 마무리 잘해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 업고 왔던 그 친구 산디오 갔던 그 친구한테 한번 전화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되네. 됐어. 왜 받았어? 혹시 전화 여기 받았지?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아닐 거 아니야. 그럴 거 봐. 지금 방송 녹음하고 있는데. 아 진짜? 부끄러운데? 그래 끊을게. 아니야. 안녕. 어 진짜 끊었어? 끊었어 끊었어. 왜 끊었어? 통 연결됐으면. 아, 네가 자꾸 눈치 줬잖아. 그러니까. 아 연결된 김에 얘기 좀 해. 못됐어 얘가. 그러니까요. 아이. 어 블랙베리 쓰레기야. 그런 것 같아. 아, 내가 얘가 끊었는데 끊어진 줄 알고 있어. 그렇지 그렇게 알아야지. 아, 내가 끊은 줄 알았는데. 그 내가 얘기한 거 아닌데 지금. 아 그래? 네. 뭐야 왜 이렇게 정신나나. 질문 있으면 얘기해봐. 아니 네가 대화를 이끌어야지. 그렇지 네가 대화를 이끌어야지. 훈민정 필 상담 한번 해봐봐. 아이씨. 아니 아니야. 전화 상담. 예. 네. 네 지금 할 일 그거 하려고 전화했어요. 지금 상담하려고 지금 일 끝난 사람한테 지금. 그 얘기가 그렇죠. 아니잖아. 그 얘기 아니잖아. 아, 저 내가 통화할게 그러면. 잠깐만, 내 못된 사람 바꿔줄게. 예, 안녕하십니까 테드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그 집회에서 한번 만나신 적 있죠? 두번 봤어요. 예, 두 번이나 뵀죠. 예, 아,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예. 그 경추님이 얘기하실 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때 그 알고 보니까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오신 걸로 제가 기사를 나중에 봤어요. 그 4살배기 애를 이제 데리고 갔다 오셨다고. 예. 그거 대충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그 박세롬이 그 성녀님하고 녹음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영광이네요. 아 네. 그래서 그 앞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본인도 갔다 오셨잖아요. 좀 이렇게 좀 더 어려운 방식으로. 예. 혹시 갔다 온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한번 얘기해 보신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막상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그냥 되게 말 주변이 없어. 좋았어요 그냥. 이게 저는 여행이라는 걸 국내는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해외는 처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뭐 다른 해외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해외 가면 다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궁금해요. 어떤 마음으로 좀 힘들게 간 거잖아요. 남들보다 더. 아, 저 되게 가볍게 갔어요. 생각보다 이게 뭔가 이혼 여행이라 그러니까 다들 아, 진짜 뭔가 이 세상사 이렇게 좀 정리 좀 하려고 갔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혼 이야기 첫날 나온 날 있잖아요. 와이프가 네. 이혼하자고 얘기. 잠깐 울지 말고 말해봐요. 네. 산티아고 가면 되겠다. 아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처음에 첫날 딱 그 생각 되게. 기분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갔다 와서 많이 좀 도움이 되셨어요? 저는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거의 갔다 가기 전에는? 가기 전에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좀 거기 가서 좀 많은 좋은 시간을 보냈고 좋은 거는 거기 좋았던 게 길 걸은 것도 좋긴 한데요. 뭐 길 걷는 거야 국내 산도 많이 걷고 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냥 좀 거기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 친구도 사람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뭐 독일인 친구들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들은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고 확실히 갔다 오니까 좀 얻어지는 게 좀 있나요? 그러면 일단은 뭔가 해외여행에 대한 자신감. 아 그게 최초의 해외여행이었어요? 뭐 혼자 이렇게 계획하고 간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아... 그 전에 여행이어서 그렇고 뒤에 계신 민경춘님이랑 같이 한번 일본 여행 민경춘입니다. 네. 그리고 처음 간 해외여행이었어요. 근데 되게 좋았고, 아, 이게 사실은 지금 1년이 지나가지고 좀 많이 기억이 희미해요. 사실 걸었던 길이 그냥 이 풍경에 대한 이미지는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 거기서 사실 생각은 남들은 솔직히 이제 저는 솔직히 이제 옆에 그 누구죠? 그 박세로미님 네. 사람이 혼자 가가지고 좀 보통 오후 2시쯤에 거기 도착하면 이제 책도 읽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놀고 하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애랑 같이 거기 동네 마실 다니고 네. 애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거기 다른 순례객들처럼 좀 뭔가 심도 있는 생각이라든지 사색을 좀 할 시간은 좀 많이 없었어요. 그냥 좀 다만 좀 위안이 됐던 거는 이제 이렇게 애랑 같이 한번 그렇게 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진통제 먹으면서 걸어 다녔는데 네 맞아요 그 얘기 봤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뭐 그냥 힘은 되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냥 이게 뒤에서 애기 웃음소리 들으면서 걷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 그거에 좀 많이 위안이 됐고 그냥 되게 다른 경험이었어요. 그게 진짜 좀 20대 초반에 좀 누군가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좀 대학생 친구들이 있으면 꼭 권해주고 싶어요. 돈도 많이 안 들고 가서 그냥 이렇게 마트 찾아다니는 그런 여행들보다는 거기 가면서 혼자 이제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도 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누군가가 간다면 되게 추천해주고 싶고 지금도 주변에서 보면 혹시 이제 보면은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런 길이 있고 그런데 가면은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좀 많이 좋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네 그런 생각하는데 이제 또 주변에서는 또 이건 뭐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데 주변에서는 그 애기가 뭔 기억을 하겠냐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렇게 그게 뚜렷한 네. 어떤 이미지나 단어로 네. 기억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그 애기한테 어떤 형식으로든 그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네. 이해해 주시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박세범님이랑 통화하고 싶었는데. 아, 그래요. 통화 한번 해 볼게요. 되게 많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오세요? 내일요? 어디요? 상가사 모임 오세요 혹시? 어? 무슨 모임이요? 뭔 소리야? 산티아고 다녀온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런 거기를 잘 안 들어가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 오시나 했는데 아 그거 주기적으로 나가시나 봐요.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이게 가끔 좋아요. 그 산티아고에도 기억 좀 되네 이거 아, 아 그러면은 하나의 모임이 형성이 되는 거네요. 갔다 오신 분들끼리. 네 많이 지금 꽤 많아요. 그냥 왔다 한 번 왔다 안 오는 분도 있고 꾸준히 나오는 분도 있는데 꽤나 다양한 사람들 와가지고 또 다른 걸은 길이 또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뭐 북쪽길 걸은 사람도 있고 저 이탈리아 길에서 2,500km 걸은 사람도 있고. 야 그러면은 다음에 있으면은 네.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내일은 아, 네. 내일 박사 모 모임 나가시나? 네 그렇습니다 이러고 네 어쨌든 그 페북에서 저한테 그 뭐 시키는 거 이런 거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너무 도움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덜 맞습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하고 밤 늦었는데 네. 잘 주무세요. 내일 퇴근 늦지 말고 출근 늦지 말고 퇴근 늦지 않게 전화기 잘 돌렸어? 끊어 상담 잘 받아야 돼 이렇게 좋은 사람 들어있고 끊어야 된다 안녕 빠이 아이고 네 여태까지 그 저 민경춘님의 그 지인 앞서서 그 박세로누미님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산티아고 순례길 경험자 뭐라고 불러야 돼요? 닉네임. 까미노 까미노? 까미노님의 그 잠깐 전화 연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상황인데요. 그 참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나? 아 그래서 사실 뭐가 있었나? 저는 그 전에 잠깐 그 전에 썸도 있었나?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게 네. 만들려면 엄청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왜요? 어디서요? 왜냐면 남자도 가면 만들 수 있을까요? 남자도 가면 만들 수 있죠. 아 정말요? 남자 많을 거예요 가면. 네? 좋은 남자 많아요. 너에게 너클 형이 있잖아. 왜냐면은 여자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어만 된다면은 정말요? 아 언어. 근데 되게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왜냐면은 젊은 분들은 시간을 한 달이나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은퇴한 나이대에 나이 분들이 많은데 젊은 분들 중에서는 그 사이클 있잖아요. 사이클 길도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사이클 타고 이렇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려고 오신 분들도 좀 많고. 이 친구랑 저랑 같이 MTB 동호회에서 만났거든요. 자전거 산악 자전거. 진짜요? 네, 그래서 둘이 많이 다녔어요. 아, 난 두 분이서 저 사람은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 여행 다니면서 많이 느꼈죠 그런 거를. 썸 생길 수 있다. 그럼요, 엄청 많이 생겨요 진짜. 생겼어요? 네. 아, 슬프다. 어쨌든 썸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생겼어요? 저는 술래길에서는 진짜로 혼자 많이 다녔고. 그 다음에 놀 때, 놀러 다닐 때. 그래서 좀 저는 혼자서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명확해가지고 그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그냥 걸을 때도 정말 빨리 걷고 그래서 남들이 말 걸어도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치고 그래가지고 좀 밖에서 보면 재수없을 수도 있겠다 싶었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부터 계속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걸어가지고 훈련을 해서 그런지 친구분께서는 진통제 먹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하루 이틀 정도는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진짜 힘도 그렇게 들지는 않았어요. 네, 걸을만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와일드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를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 그 초장거리 그 트레킹? 네. 어쨌든 그래서 별거 있나 싶긴 했는데 진짜 걷다 보니까 제가 약간 좀 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왜 저는 명확하게 꿈 같은 게 없었어요. 그 얼마 전에 저희 부편집장님께서 그냥 애들한테 회의를 하면서 너 네 뭐 하고 싶나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딱 생각나는 게 슈스케에서도 옛날에 말한 적 있는데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제 꿈이 아니라 그 외국에 누드 로드 같은 게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뭐 누드로드? 그러니까 어디죠? 다 벗고 그 술래길처럼 이렇게 산 타고 다니는 그런 거인 사진 많이 봤어요. 그게 정말로 왜 누드 레스토랑도 요새 막 영국이나 일본이나 팝업으로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자연주의적인 마인드.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유럽에 꽤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걷는 사람. 이게 초기 불교 때 보면 자이나교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 수행하시는 분들은 옷을 안 입고 걸으시거든요. 인도에서. 그래서 그게 되게 조금밖에 없는 종교인데 어쨌든 그런 의미로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좀 자연주의적 이런 마인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도입하고 싶다. 아, 가만 있어봐. 저 동참할래요. 아,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 꿈이 그거라고요? 에이, 그건 그래서 아니잖아. 진짜 그래요. 진짜? 왜 올레길 그 만드신 분 있잖아요, 여성분. 그래서 요새 그분이 어떻게 만들겠는지 그런 거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편집장님한테 저 국회출입 혹시 좀 우리 딴지일보도 국회출입 돼요? 이런 걸 물어봤어요. 꼭 당연히 되지, 그거. 국회 출입 기자가 되려면은 뭐 한 달 동안 출석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허가증 이런 거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길래 이러면서 왜냐면은 그게 다 정책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약간 좀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목적과 의도와 그 진행이 굉장히 서로 상이하다.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뭐가 상이에요? 누드 아니 그 이렇게 목 아니 네. 어쨌든 아 꿈이 그거였구나.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데. 아 그래. 그래서 저의 목표는 어쨌든 다양한 게 공존하는 우리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좋을 것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오지나 산속 시골 이런 데에. 조금 상업적으로도 부흥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가 올레길로 많이 유명해졌듯이 어쨌든 시내길도 하면 좋을 텐데 경리단 누드길 말이야. 아 좋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못하면 뭐 소송으로라도 내지 뭐. 아 참 소박하다. 소박하죠. 참 소박한 꿈이다. 네, 소박한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하던 말이 그 핸드폰 혹시 술래길을 걸으실 분들은 좀 저는 추천을 하는 게 핸드폰은 좀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되도록 멀리하고 걸어라 이런 걸 굉장히 추천. 아, 좋은 얘기예요. 함께 살고 계신 분이 열심히 계획 중이시거든요. 아 진짜 술래길요? 더 나이 들기 전에 해야겠다. 아 엄마가. 진짜. 근데 진짜 그 나이 드신 분도 정말 많고 또 저희 어머니 정도의 분이랑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 서양인이셨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여기 두 번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도 또 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걸을 때는 사실 아이씨 뭐 별 거 있나 그리고 와서도 별 거 있나 싶지만 묘하게 또 아 한 번 더 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긴 해요. 아까 이 친구가 갔던 그 모임들이 그러더라 계속 꿈꾸더라 계속 걷는다고. 계속 걷는다고? 네, 근데 워낙 우리나라가 팍팍하잖아요. 네. 순례길을 계속 걷는 게 더 쉽지. 우리나라에서 사는 맞아. 거보다 약간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아, 힘들어. 돌아오자마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비행기 딱 도착할 때부터 딱 느낌이 들잖아요. 추워 오면서 뭔가. 네. 아, 슬프고 눈물이 나네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참 도움이 되는 여행이네요. 사실은 어디를 갔다 와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힘들고 그런 여행일수록 더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본인은 이제 핸드폰을 그런 거를 들여다봐서 그게 좀 아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안 간 거하고 갔다 온 거하고 차이가 엄청 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 커요. 네. 그리고 제가 뒤에 이제 관광 일정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진짜 빨리 걸었거든요. 놀고 싶어서. 네. 그래가지고 산티아고 걸을 때는 돈이 보통 1km에 1km에 1유로가 더 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800km 걷는 동안 한 8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진짜 돈 별로 안 쓰고 놀 때 엄청나게 엄청나게 뭘 하면서 뭐 사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나이클럽도 가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걸으면서 정말 꾸미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화장하고 싶고 옷 예쁜 거 입고 싶고 그래서 그 산티아고 컴포스텔라 도착하자마자 자라로 가가지고 엄청 사서 입고 화장품 화장 엄청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여행을 하실 것 같아요. 워낙에 그런 걷는 거 좋아하시고 여행 다니는 것도 네, 좋아하셔서. 되게 잘하는데. 아 진짜요? 네. 저 거기 가고 싶어요. 네. 북해도 가고 싶어요. 좋죠. 오, 네, 지금 네. 가면은 지금 말고 쪽 한 달 좀 지나서 아예 그때쯤 그때... 너클링 가신다는데. 가요? 같이 가잖아. 어? 같이 가잖아. 아, 너클 형이랑 나랑? 어? 누가 얘기했지? 모르겠지 뭐. 뻔하지 뭐. 일본 발이시구나 엄청. 그래서 파산했죠? 아, 저는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해서.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네. 좀 그, 막 여행을 사실 당장 가기는 힘들잖아요. 특히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거를 걸으시는 분들은 뭔가 생각이 좀 복잡하시고 보통 관광 여행보다는 어떤 뚜렷한 목적 같은 게 있으실 분들일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여행은 당장 못 가도 뭔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게 핸드폰을 집에 놔두고요. 그냥 모르는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보세요. 나도 듣고 싶다. 그러면은 뭐 물론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해봤어요 예전에. 아 진짜요? 일하다가 너무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내가 안 타본 버스를 타야겠다. 그래서 안 가본 동네를 가자. 그래서 갔다가 한 1시간 만에 후회하고 지하철역을 무럼으로 찾아왔어요. 후회하셨다네요. 핸드폰을 놓고? 어? 핸드폰을 놓고? 어 혼자.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네. 요즘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요. 아 진짜요? 네. 시간이 없으셔서 근데 워낙 바쁘신 아니요 시간이 그렇게 없진 않아요 그냥 시간은 내면 만들 수 있죠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그 우리 박세롬이 성녀님의 산티아고 여행수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어 멋있어요 아니에요 네 저희 방송은 이제 마무리 짓고요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파트 땅은 출연 아브락사스 집에 갔네요 민경춘 이치 DK DK도 집에 갔네요 스페셜 게스트 성녀 박세롬이 녹음민 연출 테드 제작 팟캐스트 듣는 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fire is so delightful. And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ve brought some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turned way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we finally kiss goodnight, how I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 real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we're still goodbying.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Oh,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ve brought some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turned way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Oh, let it snow.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I'm still goodbying.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